기다려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 밤만큼 욕조의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난이 난이 새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?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에 그곳에서 나는 다시 삶의 길을 찾아가네